종일 눈을 뜰 수가 없나요. 너무나 울고 울어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슬픈 것은 그대가 없이도 잠을 자고 또 하루를 보내고 말 한마디 물 한 모금 없이 또 난 그렇게 살아갑니다. 마치 죽은 사람처럼 너 없이는 난 살 수 없나 봐. 그럴 수 있는 단 한 사람 잊을게요. 그대의 모든 걸 이미 그대는 날 떠났으니까 추억까지 모두 다 잊을 수 있는 이별 그런 이별 난 날 거예요. 그럴게요. 너무 쉽게 사랑을 말하고 너무 쉽게 이별을 말하죠. 그대처럼 그런 사랑은 못해요. 그 쉬운 사랑 못하는 나 못난 바보니까 너 없이는 난 살 수 없나 봐. 나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나 봐. 제발 나의 심장이 그럴 수 있는 단 한 사람 잊을게요. 그대의 모든 걸 이미 그대는 날 떠났으니까 추억까지 모두 다 잊을 수 있는 이별 그런 이별 난 할 거예요. 내가 사랑 따윈 있을 수가 내가 사랑 따윈 여